경애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 인민대중에 대한 멸사봉우는 조선노동당의 존재 방식이며 불패의 힘의 원천이다를 러시아 로시스키 비사젤리 출판사에서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발행식이 6일 출판사에서 진행됐습니다. 발행식에서 발언자는 조선의 최고 령도자이신 김정은 동지의 노작을 읽으면서 인민에 대한 그의 열혈 같은 사랑과 믿음, 인민을 위하여 멸사봉무하시려는 신념과 의지에 대해 더 잘 알게 됐다고 하면서 김정은 동지의 올해 신년사도 숭고한 인민관이 반영된 역사적 문헌이라고 강조했습니다.